주고 내 옆에 조용히 다가와 따뜻하게 날 감싸줬어. 단 한 번도 네가 오늘은 난 상상도 못했어. 이미 내 머릿속엔 온통 널 하나로 가득한데 아무것도 해지자는 말도 내가 싫다는 말도 모두 들리지 않아. 널 love 아직은 널 못 보내. 내가 아직은 안 돼. 억지로라도 붙잡아둘 테니까 모르는 척 그냥 너 여기 있어줘. 네가 뭐라고 말을 해도 나는 안 들려. 지나버린 시간들은 되돌릴 수 없다고. 사실은 내가 너무 나빴어. 너 없이 죽고 밥도 아무것도 먹지 못해. 하루도 못 참고 난 너를 괴롭힐 거야. 이것 봐 내 마음은 오직 한 순간도 아니. 절대 너를 놓지 못해. 떠나면 안 돼 아무것도.